중에 백 내 몫을 원해 come on come on get some 다 갖지 마 어쩔 수 없잖아 What's up I'm right back 방아쇠를 cock back Plain drink it hard drink don't like me then tell me how you like that like that 너 캄캄한 이곳에 shine like the stars 그 미소를 띠며 I kiss you goodbye